here. Woo!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y'all to B, aka Mr. Manifold. We got something new for y'all. I remember the day. Take him back. Mama sadness 할 때였대. 밖에 날 업고 나가면 모두가 예뻐했었대. 엄마 아빠 서로 자기를 닮아서 잘나게 태어난 거라고 튀겨대고 나셨어. Yo 팽이치기 미니카로 온 세상이 즐겁기만 했던 초요 시절. 심부름 시킨 돈으로 몰래 오락실 갔다가 빨가벗은 채로 혼돈하지. 사복에서 교복, 도시락에서 급식, 놀이터에서 모니터, 5교시에서 8교시. 환경이 바뀌면서 반항도 늘었어. 성적표 때문에 잔머리도 많이 굴렸어. 목표한 대학 가는 거나 실패했어도 내 전공이랑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도 번듯한 직장 가진 친구들 안 부럽게요. 살아왔지 9살에 적은 내 꿈을 이뤘게요. 세상 얘길 들었어. 난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들어가고 싶어. 절 들었어.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어떤 걸 위해 내가 태어났는지, 태어나던 그때 내가 알았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울었겠지. 내가 아들이라 기뻐하는 아빠의 품에서 처음 보고 처음 듣는 게 많던 유년기의 기억은 자세하지 않았어. 어렴풋하게만 떠올리다가 곧 중고등학교 때 뭐 그쯤으로 기억을 넘기지. 억울한 것 많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 많던 그 시절엔 삐뚤어지기도 치열해지기도 하며 멋대로 커지려는 열등감 이기며 10대 마지막에서 20대로 그 예민하고 화나 있던 상태 그대로 시간 다 보냈지. 그리고 오늘 몇 가지는 변했고 몇 가지는 여전히. 세상 얘길 들었어. 난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들어가고 싶어. 절 들었어.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은 어릴 때나 보다 머리도 커졌지만 일부러 나 어른인 척 잘하지 않아. 왜 작은 승리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내일을 어제보다 늙어버린 표정으로 맞으며 식어가는 모습 보이긴 싫어. 난 죽어가는 중이 아닌 것은 I'm always good. 단지 선택의 연속 살아가는 중. 세상 얘길 들었어. 난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들어가고 싶어. 절 들었어. 죽음을 지들었어. 가끔 천지 난 만나던 그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Mr. Manifold.